영쪽 조선인민군 장군 85돌세 즈음에서 인민 대표단들이 조선인민군 부대들을 방문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인민군 장병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인민 대표단 성원들은 부대들에서 군인들과 함께 영적 조선인민군 장군 85돌을 경축해서 진행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에 참가했습니다.